Pronunciation. 거스름돈. 거스름돈. 싫어하기. 싫어하기. 나왔는데. 나왔는데. 육개장. 육개장. 몇 분. 몇 분. 있네요. 있네요. 비빔밥. 비빔밥. 카페. 카페. 카페. 살게요. 살게요. 해장국. 해장국.